동화 한국어 버전 파파파노부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아주 아주 오랜 옛날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어요. 러시아의 아주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브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펴보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상점과 집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짧기만한 겨울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신이 난 아이들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닫혀진 덮문 사이로 가족들의 나지막한 대화와 웃음소리만이 들려왔죠. 멀리서 풍겨오는 맛있는 크리스마스 요리 냄새를 맡자 파파파노브는 지난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 크리스마스에는 아내도 건강히 살아있었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렸죠. 내내 즐거워 보이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아주 슬퍼졌어요. 파파파노브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의 셔터를 내린 후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커피를 데우기 위해 주전자를 스토브 위에 올렸죠. 그는 한숨을 쉬며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았어요. 파파파노브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읽지 않았던 가정용 성경이었어요. 그리고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손으로 짚어가며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메리와 요셉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두 사람은 너무 피곤했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리의 어린아기는 외양간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오, 저런 안쓰러워라. 여기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두 사람에게 내 침대를 내어주고 태어난 아기도 내 이불로 따뜻하게 덮어줬을 거야. 안타깝구먼. 잠시 후 세 명의 왕이 외양간으로 와 그 아기를 찾았어요. 아주 멋진 선물을 잔뜩 가지고서는 말이죠. 그렇게 작은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파파파노브는 슬픈 얼굴로 성경을 내려놓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분께 드릴 선물이 없구먼. 갑자기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괜찮은 선물이 하나 있군 그래. 좋아, 역시 아직까지 새 것 같은데 이걸 선물로 드려야겠어. 파파파노브는 선물을 조심스레 넣어놓은 후 다시 앉았어요. 그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책을 더 읽을수록 졸음도 더욱 쏟아졌죠.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는 잠시 책을 덮고 쉬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파파파노브는 잠에 빠지고 말았죠.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파파파노브. 잘 듣거라. 내일 나를 찾아보아라. 크리스마스 날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널 찾아갈지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잘 찾아보도록 해라.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파파파노브는 깜짝 놀라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서는 종소리가 들려왔고 흐릿한 불빛이 커튼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세상에나! 크리스마스가 밝았잖아! 그는 벌떡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뻐근한 몸을 풀었고 그런 다음 뒤를 돌아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시간은 이제 겨우 새벽 4시였죠. 뭐야?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났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파파파노브는 지난밤 꿈이 생각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죠. 맞아, 내 꿈! 예수님이 찾아오셨었지. 세상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어떤 때보다도 특별한 날이 되겠어.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신다니 세상에. 잠깐, 대체 어떤 모습일까? 처음 태어나신 날처럼 어린 아기의 모습이실까? 아니면 목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려나? 어쩌면 위대한 왕의 모습일지도 몰라. 하루 종일 밖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거야. 파파파노브는 곧장 창가로가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거리엔 아무도 없었고 환경미화원만이 청소를 하고 있었죠. 저건 환경미화원이잖아. 근데 왜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고 있지? 날씨도 춥고 안개도 가득한데 이런 아침에 혼자 청소를 하다니. 이봐요, 들어와요. 따뜻한 커피 한잔 대접할 테니 몸 좀 녹이도록 해요. 파파파노브의 말에 청소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는 꽁꽁 얼어버린 두 손으로 따뜻한 컵을 움켜쥐고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가 정말... 누구 기다리세요? 그렇다네. 파파 파노브는 청소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얘기하며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우와, 꼭 오시면 좋겠네요. 저한테 이렇게 따뜻한 커피도 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는 꿈을 이룰 자격이 충분하세요. 파파 파노브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청소부는 커피를 마시며 몸을 데우고 다시 골목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가득했답니다. 청소부가 떠난 후 파파 파노브는 따뜻하고 맛있는 양배추 수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창밖을 보며 혹시라도 기다리는 손님이 오는지 살펴보았죠. 그런데 창밖을 보니 눈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젊은 여성이 매서운 추위에 떨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린아이도 안고 있었는데 겨우 얇은 담요만 덮고 있었죠. 저런 세상에! 이런 추위에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 아기까지 데리고 있잖아! 들어오라고 해야겠어! 이봐요, 아가씨! 여기요, 여기! 저요? 그래요! 어서 우리 집으로 와요! 와서 몸 좀 녹여요! 난로를 비워놨으니 아기도 따뜻할 거예요! 파파 파노브의 말에 여인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인은 파파 파노브의 안락한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자 아기가 갑자기 깨르륵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귀엽기도 하지. 따뜻한 우유를 좀 갖다 줄게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나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있으니까 잘 먹일 수 있어요. 파파 파노브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매서운 추위 때문에 아기의 발이 파랗게 변해버린 걸 발견하고는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신발을 신겨야겠어요. 발이 완전히 꽁꽁 얼었어요. 신발을 살 돈이 없어요. 안 그래도 일거리를 찾으러 옆마을로 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도리가 없네요. 파파 파노브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어젯밤 찾아뒀던 작은 신발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신발은 예수님 건데? 하지만 파랗게 얼어버린 아기의 발을 본 그는 곧장 마음을 바꿔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하다요. 이걸 신겨요. 세상에 신발이 딱 맞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아기는 신이 나서 다리를 허공에 흔들어 댔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선생님의 크리스마스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아기 엄마가 따뜻한 수프를 먹는 동안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죠. 모두 가족들에게 가는 이웃들이었어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어요. 수프를 다 먹었을 때쯤 아기의 상태도 좋아졌고 여인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요. 한편 문가에 서 있던 그는 매서운 추위 속을 걸어가고 있던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수프를 챙겼고 빵 한 조각도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 서둘러 나와 거지에게 먹을 걸 주었죠. 거지는 기뻐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길을 떠났어요. 파파 파노브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해가 내려앉았습니다. 파파 파노브는 여전히 창밖을 지켜봤지만 더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집이나 실내에 들어가 있었죠. 낙담한 그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힘없이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대했는데 결국엔 전부 다 꿈이었나 보군.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 아까 만났던 환경 미화원과 아기를 데리고 있던 젊은 여인, 그리고 거지가 나타났어요. 제가 보이세요, 파파 파노브 씨?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바로 예수였어요. 굶주리던 나에게 넌 먹을 걸 주었고, 의지할 데 없고 맨발이던 내게 너 먹을 것을 챙겨주고 따뜻한 신발을 신겨주었다. 추위에 떨고 지쳐있던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넌 날 알아보았지. 그리고 내게 큰 행복을 주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나를 넌 바로 알아보았고 진심을 다해 돕고 똑같이 아껴주었다. 정말 고맙구나. 파파파노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며 고요해졌고 오직 시계 소리만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평화로움과 행복이 가득한 듯 느껴졌죠. 파파파노부는 심장이 터질 듯 했고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세상에, 예수께서 정말 날 찾아오셨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었던 파파파노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동등하게 바라보고 진실되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신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일을 동등하게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죠?